귀여워도 트윙클 어쩌나 눈에 화 비잖아 매일에 쌓여있어도 나는 트윙클 티가 나 다른 사람들도 다 빛나는 나를 좋아해 끝까지 경계해야 해 보석을 훔친 너잖아 어쩌나 눈에 화 비잖아 비잖아 비잖아 매일에 쌓여 있어도 나는 트윙클 티가 나 난 미지의 세계 시간을 잊어버릴 걸 아침에 눈을 떠봐도 꿈만 계속 될 거야 난 너를 위해 꾸미고 더 예쁘게 날 환장길래 왜 너만 혼자 몰라 나의 길가를 숨겨도 트윙클 어쩌나 숨겨도 트윙클 빛이 나 눈에 확 띄잖아 눈에 확 띄잖아 내일에 쌓여 있어도 Twinkle, 어쩌나 눈에 확 띄잖아